H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벌써 4월 4일이네요. 숫자 4가 두 개나 있는 날이라니. 아우 불길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숫자 4는 오히려 좋은 의미가 많은 수예요.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는 처음 4개 수인 1, 2, 3, 4를 더하면 완전한 수인 10이 된다고 해서 4를 신의 계시가 담긴 신성한 수로 생각했대요. 또한 흔히 행운의 상징으로 알려진 식물도 잎이 4개 달린 네잎클로버고 농구에선 선수 등번호가 4부터 시작하는데 보통 4번을 단 사람이 주장이기도 합니다. 축구 경기장이나 탁구대, 하물며 체스판까지도 거의 모든 스포츠 경기는 안정적인 사각의 틀에서 이루어지죠. 이렇듯 불길한 한자 발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숫자 4조차 꺼려하기엔 너무나도 소중한 넘버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괜히 찝찝하셨던 분들, 잡념을 떨쳐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미소가 지어지는 귀한 하루가 될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 스텝 1동이 최선을 다해 좋은 이야기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 Things haven't been quite the same. There's a haze on the horizon, babe. It's only been a couple of days and I miss you. Yeah. Nothing really goes to plan. You stub your toe or break your camera. I'll do everything I can to help you through. Baby. 듣고 오셨습니다. 마치 넓은 들판에서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뽑듯 오늘의 발명품 주제를 뽑아보실까요? 으차! 네, 하나 골라주셨군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패션 아이템입니다. 진짜 재밌는 주제죠? 어떤 발명품을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아, 네, 정했습니다.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어떤 패션 아이템일지 함께 맞춰보세요. 첫 번째 힌트, 이 발명품은 주머니가 아주 많습니다. 어우, 벌써 눈썹을 들썩이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두 번째 힌트, 이 패션 아이템의 명칭을 직역하면 짐바지예요. 이 발명품은 가히 2023년 1등 패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아이템은 오랜만에 다시 유행을 탄 아이예요. 이전에는 2000년대 초 특이한 성을 가진 한 얼짱 덕분에 유행이 되었었죠. 저는 5년 전쯤만 해도 이 아이템이 촌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색깔별로, 소재별로 이 아이템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은데요. 모두 눈치채셨나요? 오늘의 발명품을 공개할게요. 오늘의 발명품은 바지의 뷰티풀. 주머니 여러 개 달린 거 입고 다니면 남의 시선은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바로 카고 바지입니다. 요즘 길거리를 나가봐도 연예인들의 사복 패션을 봐도 심지어 런웨이를 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카고 바지, 그 뿌리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 척척 대학생이 지금 알려드릴게요. 사실 생김새에서 눈치채셨겠지만 카고 바지는 군대에서 탄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럽던 1938년, 영국 군대가 이 카고 바지를 최초로 디자인했다는데요. 1900년대 초부터 1930년대 초까지 영국 군대는 변함없이 큰 주머니에 바지를 입고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전투복이 진화해야 하는 이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점점 전쟁의 형태가 변하고 전투에 들고 나가야 할 각종 무기와 도구들이 늘어나면서 물건들을 쉽게 휴대할 수 있는 전투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1938년에 처음 고안된 주머니가 달린 전투복이 카고 바지의 초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아직 초안이라서 그런 걸까요? 사진을 찾아보니 지금의 카고 바지랑은 사뭇 다릅니다. 왼쪽 무릎에 커다란 주머니 하나,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위에 작은 주머니 하나가 달려있네요. 이것도 나름대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카고 바지와 유사한 디자인은 누가, 언제 디자인한 것일까요?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왁. 재즈팩트의 아까워. 너와 내 하루 왜 남들보다 훨씬 짧아. 다투지 말자, 시간 낭비니까. 너를 만나는 하루는 그닥 안기니까. 이 정도 만났으면 날 잘 알 테니까. 괜히 나를 밀거나 당기지 마. 내 전공은 너, 화를 삭히지 마. 일단 말만 해, 나는 박사니까. 불난 채로 친구를 만나지 마. 너의 친구들은 부채질을 할 테니까. 이 밤이 지나면 우린 또 집에 가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너무 바빠. 학업이 우리 둘을 막거나, 막 떠난 버스 탓에 어쩔 때 넌 나 없이 기다려. 우리 청춘은 한없이 웃기도 빡세서 가만히 앉기보다 너를 꽉 안겠어. Now let's love like we just met each other. 난 방금 내게 반했어.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 왜 남들보다 훨씬 짧아.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 왜 남들보다도 훨씬 yeah. 짧아. 시간은 공짜야, it's a free coupon. 쉴 틈 없이 써도 남아있는 걸 내가 왜 아끼겠어. 뭐하러 지혜로운 너가 날 좀 더 와줘. 평화로울 것 같던 시간도 얼마 못 가서 우리 둘이 쓰기도 턱없이 모자라 네 말대로 신이 모든 걸 줬다면 너의 통금을 없애는 게 욕심인가요? Amen. 영원한 건 없어 시간은 흐르고 너만 한 건 없어 천천히 떨어지는 듯한 지침도 다시 보니까 무슨 폭포 같아 넌 내일이 있으니 괜찮대 허나 내일도 역시 언젠간 어제가 되니까 Let's not waste time anymore 정해봐 뭐 할지 이 노래 끝내면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너와 내 하루 왜 남들보다 훨씬 짧아 대충 입고 나와 시간이 너무 아까워 지금의 카고 바지 디자인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윌리엄 야보로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미국 군대 공수부대의 대장이었죠. 야보로 대장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부대원들에게 좀 더 안전한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국군의 주머니 바지를 조금 수정 보완해서 전투복으로 만들면 딱이겠다 싶었죠. 그렇게 완성된 미군 공수부대의 바지는 양쪽 허벅지 옆에 커다란 주머니가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평평한 패치 포켓 타입이라 지도와 같은 얇은 부피의 물품만 수납할 수 있었던 영국군의 카고 바지와는 달리 미군의 카고 바지는 양쪽 밑으로 주름을 잡은 모양의 주머니라서 더 다양한 물품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요. 넉넉한 수납 공간은 곧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여기서 짐을 뜻하는 카고 바지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미국 육군은 야보로 대장의 공수부대원 유니폼을 바탕으로 1943년부터 일반 군인의 유니폼에도 통일된 카고 주머니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버전은 잠시 잊혀졌다가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때 야보로 대장이 베트남 기후 환경을 고려한 정글 유니폼을 선보이면서 다시 채택됩니다. 일반 포켓 2개, 허벅지 측면 큰 포켓 2개, 뒷주머니 2개 이렇게 오늘날 흔히 연상되는 카고 바지의 모습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보로 대장의 군복과 관련된 업적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 육군 특전단의 상징이자 이제는 하나의 별칭으로 자리 잡은 그린 베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말 그대로 녹색 베레모인데요. 원래 녹색 베레모는 영국의 특수부대가 쓰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 한 미군 특전사가 이를 처음 착용했고 갑자기 유행이 됐다네요. 하지만 사령관께서는 공식 석상에서 녹색 베레모를 착용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며 금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1961년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육군 특전단을 방문했는데 당시 교육단장이었던 야보로 대장이 녹색 베레모를 쓰고 그를 맞았다고 해요. 녹색 베레모에 의아했던 케네디 대통령이 이에 대해 묻자 야보로는 규정에 대해 말했고 대통령은 직접 친서를 보내 미 육군 특전단이 녹색 베레모를 공식적으로 착용할 수 있게 특명을 내렸다고 하네요. 트레저의 직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아 넌 What a smoke and toy 네 생각에 난 미쳐가 I'm addicted to your love I'm on fire 불붙으니 감정 멈출 순 없어 천천히 네 안에 잠기고 싶어 이건 중독 yeah I just can't get it on 난 너를 향해 잡은 전부 all in 헤어 난 죽어버려 girl name You're the one 기다려왔어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널 다 선 가릴 수 없어 두 눈이 멀었어 너에게로 너에게로 직진 사랑의 미침 다른 녀석들은 싹 다 비키 동해 번쩍 나타나는 반쪽 그늘 부신 웃음에 홀려 난 여는 기지와는 다른 헛디디지 않는 발걸음 이미 정답은 넌 정해져 있을 수 없잖아 What's up 그냥 직진 No rules no 지침 내 감정의 기름을 부어 심장의 진입 더 불러 카고 바지의 탄생까지는 알겠는데 어쩌다 일반인 사이에서 유행이 된 걸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참전했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카고 바지를 가져갔고 이것이 구제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대중들에게 친숙해지게 된 거죠. 80년대에는 활동성이 좋고 편한 장점 때문에 하이킹, 캠핑용 바지로 사랑받았고요. 90년대 들어서는 유명한 스케이트보더들과 힙합퍼들이 입으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렇게 카고 바지는 돌고 돌아 벌써 N번째 유행을 맞고 이제는 런웨이에도 위화감 없이 등장하죠. 탄생 스토리를 들으니 제가 아는 패션 아이템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데이식스의 장난 아닌데. 천장은 바라보다가 아야 너 때문에 애만태 오는지 그렇게 알아달라고 눈치를 좁아도 전혀 알지 못하는데 넌 왜 그걸 몰라 난 정말 너뿐인데 장난 아닌데 슈나프스 AD. 다시 돌아온 디슈나프스 AD 시간. 오늘은 카고 바지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한 가지 아이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요.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한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간혹 너무 예쁜 바지를 새로 사서 처음 딱 개시하는 날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려는데 아니 주머니가 너무 작잖아 혹은 아예 주머니가 없네 그냥 주머니 모양만 있는 거였어 하고 실망하신 적 종종 있으실 텐데요 도대체 실용적이지도 않은 페이크 포켓은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핏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청바지들이 우르르 쏟아지던 시절 리바이스와 같은 유명 청바지 브랜드에선 바지의 형태를 예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런 가짜 주머니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주머니가 크면 클수록 바지의 모양이 흐트러진대요. 이제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21세기 디자인만큼이나 성능도 중요한 시기라고요. 지수의 꽃. 스쳐들듯이 뜨거웠지만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아름다움,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좋아하지 않아. 이상함이 없는 아름다움은 없거든. 어쩌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도 매우 닮아있는 듯합니다. 맞아요. 모든 각자의 톡톡 튀는 매력이 돋보일 때 재밌어지는 법이죠. 이 70억 지구에서 나란 존재는 나밖에 없으니까요. 오늘은 카고 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 HUBS